수백 번 연습해봐도 쉽지 않은 걸 네 앞에 설 때면 그저 웃게 돼. I love you girl. 어떤 말로도 내 맘을 담지 못해. 너만 보면 아이처럼 그저 사랑을 보채기만 해. I don't believe in love. 너를 만나 기적까지 사실 지금도 믿기지 않아. 나의 하루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. I believe in love. 널 만난 후 난 달라졌어. 모든 게 두렵던 내일마저 또 설레 너로 인해. 몇 번을 연습해봐도 쉽지 않은 것. 네 앞에 설 때면 그저 웃게 돼. I love you girl. 어떤 말로도 내 맘을 표현 못해. 너만 보면 아이처럼 그저 사랑을 보채기만 해. I don't believe in love. 너를 만나 기적까지 사실 지금도 믿기지 않아. 나의 하루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. I believe in love. 널 만난 후 난 달라졌어. 모든 게 두렵던 내일마저 또 설레 너로 인해. 왜 그때는 몰랐을까. 너란 작은 기적 내 맘이 줄지를 않아. 자꾸 설레게 해.까지 사실 지금도 믿기지 않아. 나의 하루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. I believe in love. 널 만난 후 난 달라졌어. 모든 게 두렵던 내일마저 또 설레 너로 인해. 이제야 내게 이 말을 건네. 사랑해.